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서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추운 한파가 여전한 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창원 생명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또 그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질병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구하고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마음에 합하여 참으로 하나님 주실 온전한 복을 받고 누릴 자는 누구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받고자 하는 자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리고자 하는 자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원 생명교회 가족들, 2018년 어느새 1월에 한 달을 보내고 두 번째 달에 또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날로 날로 가까운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지난 한 달을, 또 작년의 그 시간들을 어찌하였고 어떻게 보내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고 구상하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눈앞에 놓여있는 당장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뜻과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나도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어디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동자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곳에 서기 원하고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나의 시간이 그곳을 향하기 원하며 나의 물질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일에 내가 동참하고 나의 일에 주님 세워주시며 주님과 내가 행동함으로 동행하고 동행함으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창원 생명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올려드렸던 그 예물들과 그 마음들, 또 이런저런 사정과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할 자 그 한 사람을 찾는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고 내 뜻의 전부를 다하고 내 영혼의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그 임재 앞에 머물 때에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을 씻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새것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것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귀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분 대사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추운 날씨, 아 참 우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강건하시지요? 그래서 이 추운 매서운 날씨를 확 날려주고 놀겨줄 우리 주류 학생들의 말씀송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하나 하면서 특송까지 있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미가서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받았던 두 번째 계시,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의 소망,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래의 높임, 미래의 높아짐과 시온의 영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uture Restoration and Power of Zion. Micah chapter 4 verse 1 to 13.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나여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굴처럼 위로 올려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동문 각처에 있는 별감 사이에 칼을 흥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부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는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위험하니 하얀색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나는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막내야 도성 시온의 산아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은 여성사로 충성하냐 장군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라.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던지시고 너의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치울 것이다. 그들은 이들 일을 시온은 방해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평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복식을 가장마다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찾아 내가 내 굴을 세척하고 내 굴을 노색하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아멘. The prophet Micah, prophet Micah preached about this oracle. He received thi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앞에서 바로 이러한 시온의 회복과 또 고난과 어떤 영광과 그런 예언들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런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는데 그 시대가 북쪽의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이제 이주민들이 남쪽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제사장도 율법학사도 재판관도 왕도 하나님 앞에 다 거짓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미 멸망하여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 같이 지켜보았고 그 강대국의 힘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미가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데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죠? And the latter day is the day of judgment.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앞절에 마이카 chapter 3 verse 12 3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의 밭간도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의 기어등이가 되고 성전에 서 있는 산은 숲을 많이 무상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시온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시온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파괴가 되고 완전히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민족마다 오르면서 이르기를 그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하여 예루살렘과 시온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곳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와 갈등을 전부 다 없애고 이 땅에 전쟁도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것 아래에서 평화롭게 누리며 마시며 지내며 어떤 위험과 위협이 없습니다. For the mouth of the Lord of hosts has spoken. So this is his promise. 이거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라는 말은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각자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God said,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In that day is different day.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이 끝난 이후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그 이후의 날이란 말입니다. 앞에서의 그날은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심판이 끝난 바로 그날이 왔을 때 이제 내가 이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이들이 되돌아옵니다. Before his people was slaves, but in that day they will have the freedom. 그 전에 그들은 노예였지만 이제 그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 불러와서 강한 민족으로 삼고 이 시온산에서 내가 직접 그들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가 회복되고 모든 왕권이 돌아올 것이다. The former dominion shall come.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이 외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시온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멸망시켜야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이 시온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온을 망하게 하겠다.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백성들이 운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새 모였는데 왜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됩니까? 그 백성이 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적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They do not know the thought of the Lord. Enemy and even though his people. 그들의 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한 번에 모아서 그들 모두를 벌준다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대적들조차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것을 이 시온에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시온, 시온, 시온 계속 나오죠.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받는 혹은 양지 바른 혹은 요새나 성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기는 한데 특별히 예언서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조금 더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앞에 예루살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바로 그날에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온전하게 불리게 될 바로 그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Dome of Rock. 저 이 돔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큰 아주 넓은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바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아주 넓은 바위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모리아산. 그리고 이 바위가 있는 자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성전을 세울 때 아무 곳에 세우지 않겠죠? 자기들 민족의 뿌리와 정신과 그 신앙이 시작된 자리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런데 돔입니다. 천장이 둥근 모양은 이스라엘의 건물 양식이 아니죠. 서양 건물 모양도 아닙니다. 저것은 이슬람 건물 모양입니다. 요르단에서 세운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냐면 This side is called it Zion, Zion Mountain. 이쪽 부분을 지금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산이 어디 있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산이 여기 아니 높이가 낮은데 뭐가 산이란 말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그 지역이요. 왜 이상하냐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러분 과학이나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수평선이 있죠. 물. 그걸 우리가 고도라고 합니다. 높낮이를 표현할 때 고도라고 하는데 물이 있는 딱 거기가 0입니다. 그렇죠? 과학 시간에 나오죠. 거기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역은 0보다 낮습니다. 0보다 낮다는 말은 지역이 밑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위에 있다기보다는 이 지역이 지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그래서 가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해발이 아니고 이 밑으로 100m 밑에 있습니다. 밑으로 뭐 몇백 미터에. 근데 그게 땅굴을 판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물 바닷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넘칠 수가 없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해가 되죠. 물은 들어오지만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넘칠 수도 그곳이 공간이 작지 않고요. 창원만하게 넓은 계곡입니다. 여기 어떻게 물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공간이 안 넘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게 우리가 볼 때는 높아봐야 뭐 100m, 200m인데 워낙 밑에 낮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왜냐면 높거든요. 높아봐야 몇백 미터지만 그 높이가 근데 낮은 곳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 수평선이 있다면 이 낮은 곳부터 땅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곳이 실제로는 높은 게 아닌데 낮은 곳이 너무 낮아서 거기가 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앞에 감람산은 훨씬 더 높습니다. 저기보다도 또. 물론 뭐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헐몬산은 이 이스라엘 아주 북쪽 끝자리인데 거기는 진짜 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근방은 우리처럼 높은 산 이런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요. 여기를 예루살렘 올드 시티, 예루살렘 구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 돔 오브 락 여기 성전 자리가 있고 위에 부분은 이슬람 사람들의 있는 지역이고 뒤쪽 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이고 이쪽 지역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기념교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고 이쪽 조그만 부분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여기 다윗 성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시온이거든요. 시온. 왜냐하면 다윗이 시온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리고 시온에다가 성을 세웠거든요. 시온 자리에. 그래서 City of David 여기가 시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온문이 있습니다. 시온 게이트. 지금 보시는 것이 시온문입니다. The Zion Gate. 이 시온문 보시면 뭔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문을 보면 이렇게 막 구멍 자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엄청나게 많냐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전쟁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을 되찾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었고 그때 엄청난 총알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성벽에 총알 자국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시온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시온의 회복, 그것은 어쩌면 1차적으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모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시온을 가게 되면 상처뿐인 영광으로 엄청난 총알 자국, 포탄에 의해서 부서진 모습들, 그런 모습이 여전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것이 온전한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시온산은 맞고 시온문도 거기에 있고 그것이 시온이고 다윗이 성을 세웠던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가의 메기처럼 완전히 회복된 곳이 맞는가?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 살았던 그 시대 때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시온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때다. 지금은 우리가 심판을 겪어야만 하는 때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이 심판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이 심판을 우리가 견뎌내자. 그리고 시온의 회복을 기다리자. 그런데 시온이 회복되었을 때도 우리를 치려는 적들이 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한데 모아 벌하기 위한 것이다. 처음의 심판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났던 심판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고 하나님 앞에 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였던 것이지만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 우리가 울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온전히 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들조차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기회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오늘의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있을 이 심판에 대하여 기꺼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시온을 회복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의 적들까지도 하나님 온전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심판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적들까지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심판이 필요함을 알렸던 말씀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악한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이슬람, 기독교인, 유대인, 아르메니안 땅으로 사등분되어 있고, 여전히 아브라함 그 바위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동쪽 벽에 붙어서 통곡하며 웁니다. 주님, 시온을 회복하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시온을 회복하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솔로몬의 성전 자리가 적인데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볼 수 있으되 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참 웃기죠.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조그만 지역만큼은 되찾지 못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평화가 그 아브라함 그 돌, 그 반석 그 자리에 전 세계가 묶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전 세계 이슬람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유대인들을 금지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은 뺏었지만 그 지역만큼은 이슬람으로 남겨놓으라. 갈 수 없는 땅, 바라만 봐야 되는 땅,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예루살렘.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시온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시온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온처럼 가꾸어 나아가고 키워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로서 이 땅에 교회로 세워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시온으로서의 사명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며 저 시온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시온을 상징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시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 도시도 여전히 상처뿐인 그 영광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시온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시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달게 받아야 될 벌과 그 어려움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그 날이 와야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보응과 벌하심이 있다면 그 벌도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전히 회복하시고 주님의 심판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죄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였음이라면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시온의 회복을 또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시온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그 시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말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루살렘 된 시온과 예루살렘 된 이 교회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